없어질 꿈 누가 내려버릴 눈 네가 그리워질 때면 난 너가 돼 있었고 잡지 않았어 널 다시 올 줄 알고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볼 줄 알고 열병 같은 감정이 시작 끝 시작 끝에 서 있어 비상등처럼 어둠 속 혼자 후두커니 불 켜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넌데 가슴에 틀린 답을 적네 밀어내도 남아있어 어느새 꿈속에 와 있어 생각해도 모르겠어 너 없이 사는 법 돌아갈 수 있다면 그날로 나설 수 있다면 널 아프게 한 말과 행동 되돌릴 수 있다면 널 덜 외롭게 하고 더 꽉 안을 수 있다면 미치게 후회스러운 그 하루 다시 내게 주어진다면 다시는 내게서 네 손 절대로 놓지 않을게 내가 널 예쁘게만 피면 돼 널 위해서 가시가 될게 내가 빌어먹을 왜 몰랐을까 그때 널 잡았다면 달랐을까 난 어차피 넌데 널 떠나봤자 결국 어차피 넌데 생각해도 모르겠어 너 없이 사는 법